동화 한국어 버전 노라의 지혜. 아주아주 먼 옛날 말들이 부유함의 표시로 여겨지는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두 형제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재산으로 살고 있었죠. 디미트리는 부유했고 제레코는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어서와 제레코 형. 그렇지 않으면 해지기 전에 도착 못한다고. 두 형제는 말을 타고 도시에서 열리는 큰 무역 박람회에 가려던 중이었어요. 두 사람이 막 떠나려는데 제레코의 딸이 쫓아왔어요. 제발요 아빠, 저도 같이 데려가요. 오늘은 말을 타고 아주 먼 도시까지 가야 돼. 따라가면 힘들 거야. 저도 도시에 가보고 싶단 말이에요. 부탁이에요 아빠. 내가 진짜 못 살아. 그냥 같이 데려가면 되잖아. 뭘 꾸물대고 있는 거야? 착하게 말 잘 들을게요. 정말이에요. 그래 알았다. 어서 타렴.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말을 타고 달렸고 도시 근처에 있는 숲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밤을 보낼 곳을 찾아보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열심히 달려서 도시로 가자고. 저기 오두막 같은 게 있어요, 아빠. 정말이네. 가보자고. 여긴 오두막이 아니라 마구간 같은데? 어쨌든 하룻밤을 보내기엔 딱 좋네. 보세요, 저기 말들이 먹을 여물하고 물도 충분히 있어요. 여기 있으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꾸나. 그럼 어서 저녁을 먹고 눈 좀 붙이자고. 그렇게 세 사람은 하룻밤을 보낼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도시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서와 노라. 이제 그만 가야 해. 가요 아빠. 어우, 저게 뭐지? 보세요. 망아지잖아. 설마 간밤에 네 마리 새끼를 낳은 건가? 정말 형네 한 마리 낳은 새끼면 저 녀석이 어미를 찾아서 그리 갔겠지. 근데 내 종마한테 찰싹 붙어있잖아. 하지만 삼촌, 수컷이 어떻게 새끼를 낳아요? 그래 맞아. 게다가 저 녀석은 우리 말을 닮았어. 그래 노라, 녀석한테 먹을 것 좀 줘. 그리고 그 망아지는 삼촌 거니까 나한테 주고. 무슨 소리야? 말은 털색이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아 제레코 형. 저 녀석은 숲에서 길을 잃은 걸지도 몰라. 그래도 내 종말을 잘 따르잖아. 만약에 형네 한 마리 저 망아지의 어미였다면 곧장 어미를 찾아갔겠지. 우리 말을 더 잘 따르니까 내가 데려가는 게 맞지. 저 봤지? 저거 보라고! 그렇게 두 형제는 망아지를 데려가는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말다툼을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라가 의견을 냈죠. 아빠, 삼촌, 일단 도시로 가는 게 어때요? 도시에 현명한 왕이 계시잖아요. 왕에게 가서 누구의 망아지인지 결정해달라고 부탁해봐요. 노라 말대로 하자고, 디미트리. 그래 좋아. 역시 노라가 형보다 100배는 더 똑똑하다니까. 가자고. 세 사람은 도시에 도착했어요. 형제가 경비병과 얘기를 나누는 동안 노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도둑의 인상착의가 그려진 전단을 읽어보았죠. 그 전단에는 왕에게 그 도둑의 행방을 고하는 자에게는 금화 100덕어치를 상으로 내릴 것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형제는 왕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인 듯합니다, 폐하. 앞말이 그 망아지의 어미였다면 녀석의 젖을 먹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망아지가 부유한 동생의 것이라 할 수는 없지요. 그저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동생은 이미 여러 마리의 말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망아지는 형편이 안 좋은 형제에게 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저들 중 누가 부유하고 가난한지 가려봐야겠군. 그저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총명함 덕분인지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걸 어떻게 알아보실 생각이신지요, 폐하? 근거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이용하면 된다네. 둘 중 누가 더 지혜로운지 확인해보자고. 좋다! 금 망아지는 아직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 두 사람 중 날 만족시킬 만한 답을 하는 자에게 망아지를 주지. 그리고 왕은 형제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뭐지?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답하라. 사람들은 왕이 던진 이상한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이 왕의 질문에 답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죠. 디미트리는 왕을 칭송하는 답을 하면 그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했죠. 그건 정말 쉽지 않습니까, 폐하? 폐하의 말보다 빠른 것이 더 어디 있으며 폐하의 침대보다 부드러운 것은 없지요. 그리고 왕자님보다 귀중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제레코, 너의 대답은 무엇이냐? 제레코는 단순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입에 발린 소리로 남을 기쁘게 해주는 방법을 잘 몰랐죠. 그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폐하, 저자는 폐하께서 하신 질문의 답을 모르는 듯합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성의 없는 답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좀 더 기다려주겠네. 노라는 열심히 생각했어요. 왕에게 정직한 답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폐하. 제가 아버지 대신 대답해도 될까요? 물론이다. 해보렴무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올바른 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상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이라는 건 너무나 빨라서 폭풍우도 일으킬 수 있고 앞에 놓인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입맞춤일 것입니다. 이 망아지가 핥은 것처럼 부드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으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생각해봤는데 정직함입니다. 그러니 도둑의 정보를 알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을 상으로 주겠다 하셨겠죠. 훌륭하구나. 정말 크게 감탄하였다. 제레코, 그대의 딸은 아주 지혜롭고 정직하며 또한 진실되구나. 정말 훌륭한 대답이다. 내 그대에게 저 망아지는 물론 말 100필과 만 덕허츠를 상으로 내릴 테니 받도록 해라. 알겠는가? 그리고 디미트리는 잘 듣거라. 넌 충분히 관대함을 베풀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비열함은 너를 성공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오래도록 부를 누리려면 진실해야만 한다. 이를 명심하도록 하거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 감사합니다, 폐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남에게 비열한 술책을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이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죠. 사람들도 알아챌 거고요. 하지만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되며 현명해야 합니다.